가슴에도 눈물은 있다. 이렇게 정을 주고 떠나갈까 눈물은 왜 가르쳐주고 떠났는가. 잊지 못할 사랑이여, 야속한 여인이여. 가르쳐주고 떠났는가. 잊지 못할 사랑이여, 얄미운 여인이여.